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모잠비크 공화국 국경절에 저음해서 20일 모잠비크 공화국 대통령 필리페 자신뚜 뉴시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대통령과 모잠비크 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